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الحمد لله الذي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جعل الظلمات والنور ثم الذين كفروا بربهم يعدلون هو الذي خلقكم من طين ثم قضى أجلا وأجل مسمى عنده ثم أنتم تمترون وهو الله في السماوات وفي الأرض يعلم سركم وجهركم ويعلم ما تكسبون وما تأتيهم من آية من آيات ربهم إلا كانوا عنها معرضين 천지를 창조하신 후 어둠과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경배하더라. 흙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신 후 한 운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의 운명이 그분께 있노라.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은 부활을 의심하느뇨. 그분은 천지 삼라만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숨기는 것과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과 너희들이 얻는 모든 것을 아심이라. 주님으로부터 예증이 그들에게 도래하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외면하더라. فَقَدْ كَذَّبُوا بِالْحَقِّ لَمَّا جَاءَهُمْ فَسَوْفَ يَأْتِيهِمْ أَنْبَاءُ مَا كَانُوا بِهِ يَسْتَهْزِئُونَ أَلَمْ يَرَوْا كَمْ أَهْلَكْنَا مِنْ قَبْلِهِمْ مِنْ قَرْنٍ مَكَّنَّاهُمْ فِي الْأَرْضِ مَا لَمْ نُمَكِّنْ لَكُمْ وَأَرْسَلْنَا السَّمَاءَ عَلَيْهِمْ مِدْرَارًا وَجَعَلْنَا الْأَنْهَارَ تَجْرِي مِنْ تَحْتِهِمْ فَأَهْلَكْنَاهُمْ بِذُنُوبِهِمْ وَأَنْشَأْنَا مِنْ بَعْدِهِمْ قَرْنًا آخَرِينَ 그것이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나 그들은 곧 그들이 조롱했던 것의 진리를 알게 되리라.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 이전에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였노라. 그 세대를 지상에 정죽게 한 후 너희들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 권능을 주었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물을 풍부하게 하였고 물이 흐르는 강들을 두었으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다음 세대를 두시었노라. وَلَوْ نَزَّلْنَا عَلَيْكَ كِتَابًا فِي قِرْطَاسٍ فَلَمَسُوهُ بِأَيْدِيهِمْ لَقَالَ الَّذِينَ كَفَرُوا إِنْ هَذَا إِلَّا سِحْرٌ مُبِينٌ وَقَالُوا لَوْلَا أُنْزِلَ عَلَيْهِ مَلَكٌ وَلَوْ أَنْزَلْنَا مَلَكًا لَقُضِيَ الْأَمْرُ ثُمَّ لَا يُنْظَرُونَ وَلَوْ جَعَلْنَاهُ مَلَكًا لَجَعَلْنَاهُ رَجُلًا وَلَلَبَسْنَا عَلَيْهِمْ مَا يَلْبِسُونَ ولقد استهزئ برسل من قبلك فحاق بالذين سخروا منهم ما كانوا به يستهزئون 그대에게 성문화된 성서를 계시하여 그것이 그들 손안에 있다 하여도 불신하는 자들은 실로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리라. 또 그들은

وَلَوْ رُدُّوا لَعَادُوا لِمَا نُهُوا عَنْهُ وَإِنَّهُمْ لَكَاذِبُونَ وَقَالُوا إِنْ هِيَ إِلَّا حَيَاتُنَا الدُّنْيَا وَمَا نَحْنُ بِمَبْعُوثِينَ وَلَوْ تَرَى إِذْ وُقِفُوا عَلَى رَبِّهِمْ قَالَ أَلَيْسَ هَذَا بِالْحَقِّ قَالُوا بَلَى وَرَبِّنَا قَالَ فَذُوقُوا الْعَذَابَ بِمَا كُنْتُمْ تَكْفُرُونَ 그들이 지옥의 불에 이르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 가운데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들 그대는 보리라.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이 숨겼던 것들이 그들 안중에서 밝혀지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또한 이들은 이따금 현세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우리가 부활함이 없다라고 말하였더라. 그들이 주님 앞에 서니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라고 그들이 대답하며 너희는 벌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믿음을 거절했노라 하심을 그대가 보리라. قَدْ خَسِرَ الَّذِينَ كَذَّبُوا بِلِقَاءِ اللَّهِ حَتَّى إِذَا جَاءَتْهُمُ السَّاعَةُ بَغْتَةً قَالُوا يَا حَسْرَتَنَا عَلَى مَا فَرَّطْنَا فِيهَا وَهُمْ يَحْمِلُونَ أَوْزَارَهُمْ عَلَى ظُهُورِهِمْ أَلَا سَاءَ مَا يَزِرُونَ وَمَا الْحَيَاةُ الدُّنْيَا إِلَّا لَعِبٌ وَلَهْوٌ وَلَلدَّارُ الْآخِرَةُ خَيْرٌ لِلَّذِينَ يَتَّقُونَ أَفَلَا تَعْقِلُونَ 하나님 만남을 거절하는 자, 실로 손실을 보리라. 종말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등에 짐을 짊어지며 그들이 짊어진 짐은 바로 사악함이라.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니 가장 좋은 것은 내세의 안식처이며 이는 곧게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뇨. قَدْ نَعْلَمُ إِنَّهُ لَيَحْزُنُكَ الَّذِي يَقُولُونَ فَإِنَّهُمْ لَا يُكَذِّبُونَكَ وَلَكِنَّ الظَّالِمِينَ بِآيَاتِ اللَّهِ يَجْحَدُونَ وَلَقَدْ كُذِّبَتْ رُسُلٌ مِّن قَبْلِكَ فَصَبَرُوا عَلَى مَا كُذِّبُوا وَأُوذُوا حَتَّى أَتَاهُمْ نَصْرُنَا وَلَا مُبَدِّلَ لِكَلِمَاتِ اللَّهِ وَلَقَدْ جَاءَكَ مِنْ نَبَإِ الْمُرْسَلِينَ وَإِنْ كَانَ كَبُرَ عَلَيْكَ إِعْرَاضُهُمْ فَإِنْ اسْتَطَعْتَ أَنْ تَبْتَغِيَ نَفَقًا فِي الْأَرْضِ أَوْ سُلَّمًا فِي السَّمَاءِ فَتَأْتِيَهُمْ بِآيَةٍ وَلَوْ شَاءَ اللَّهُ لَجَمَعَهُمْ عَلَى الْهُدَى فَلَا تَكُونَنَّ مِنَ الْجَاهِلِينَ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리라 하나님은 알고 있노라. 그들이 거역함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따름이라.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러했거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거짓에 인내하며 성실하였음에 그들이 승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지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으며

وما من حسابك عليهم من شيء فتطردهم فتكون من الظالمين وكذلك فتنا بعضهم ببعض ليقولوا أهؤلاء من الله عليهم من بيننا أليس الله بأعلم بالشاكرين 그들이 주님의 앞으로 불리워감을 그들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인나니 이들에게 이를 경고하라.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노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구원하는 자들을 추방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있노라. 그대가 그들을 계산할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그대를 계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거늘 그대가 그들을 추방한다면 죄 지은 자 가운데 있노라. وَإِذَا جَاءَكَ الَّذِينَ يُؤْمِنُونَ بِآيَاتِنَا فَقُلْ سَلَامٌ عَلَيْكُمْ كَتَبَ رَبُّكُمْ عَلَى نَفْسِهِ الرَّحْمَةَ أَنَّهُ مَنْ عَمِلَ مِنْكُمْ سُوءًا بِجَهَالَةٍ ثُمَّ تَابَ مِنْ بَعْدِهِ وَأَصْلَحَ فَأَنَّهُ غَفُورٌ رَّحِيمٌ وَكَذَلِكَ نُفَصِّلُ الْآيَاتِ وَلِتَسْتَبِينَ سَبِيلُ الْمُجْرِمِينَ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를 다른 무리와 비유하여 시험하였나니 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느뇨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뇨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말씀을 믿는 이들이 그대에게 왔을 때 너희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자 현시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죄지은 자 있다면 곧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나니 이는 죄 지은 자들의 길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قل إني نهيت أن أعبد الذين ت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قل لا أتبع أهواءكم قد ضللت إذا وما أنا من المهتدين قل إني على بينة من ربي وكذبتم به ما عندي ما تستعجلون به إن الحكم إلا لله يقص الحق وهو خير الفاصلين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 내게 명령이 있었노라.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들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인도를 받는 자들 가운데 있지 못하였으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나 너희들이 그것을 거역하였노라. 너희가 서두름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심판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노라.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 그분만이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시라. قل لو أن عندي ما تستعجلون به لقضي الأمر بيني وبينكم والله أعلم بالظالمين وعنده مفاتح الغيب لا يعلمها إلا هو وَيَعْلَمُ مَا فِي الْبَرِّ وَالْبَحْرِ وَمَا تَسْقُطُ مِنْ وَرَقَةٍ إِلَّا يَعْلَمُهَا وَلَا حَبَّةٍ

أنى يكون له ولد ولم تكن له صاحبة وخلق كل شيء وهو بكل شيء عليم ذلكم الله ربكم لا إله إلا هو خالق كل شيء فاعبدوه وهو على كل شيء وكيل لا تدركه الأبصار وهو يدرك الأبصار وهو اللطيف الخبير قد جاءكم بصائر من ربكم فمن أبصر فلنفسه ومن عمي فعليها وما أنا عليكم بحفيظ وكذلك نصرف الآيات وليقولوا درست ولنبينه لقوم يعلمون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사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니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노라.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은 없으나 그분에게는 모든 시각이 있으시니 그분은 자비와 아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실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예증이 도래하였으니 그 진리를 보고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함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스스로에게 악이 되나니 나는 너희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을 설명하도다. 그들은 말하길 그대는 공부하여 그것에 이르렀느뇨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리라. اتبع ما أوحي إليك من ربك لا إله إلا هو وأعرض عن المشركين ولو شاء الله ما أشركوا وما جعلناك عليهم حفيظا وما أنت عليهم بوكيل ولا تسبوا الذين ي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فيسبوا الله عدوا بغير علم كذلك زينا لكل أمة عملهم ثم إلى ربهم مرجعهم فينبئهم بما كانوا يعملون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리고 우상 섬기기를 그만두라 하셨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른 것을 그분께 비유하여 거역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 위에 감시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위탁자로서 두지 아니했노라. 그러함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들을 험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각 백성에게 그렇듯 장식하여 그 후 주님께로 귀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وَأَقْسَمُوا بِاللَّهِ جَهْدَ أَيْمَانِهِمْ لَئِنْ جَاءَتْهُمْ آيَةٌ لَيُؤْمِنُنَّ بِهَا قُلْ إِنَّمَا الْآيَاتُ عِنْدَ اللَّهِ وَمَا يُشْعِرُكُمْ أَنَّهَا إِذَا جَاءَتْ لَا يُؤْمِنُونَ ونقلب أفئدتهم وأبصارهم كما لم يؤمنوا به أول مرة ونذرهم في طغيانهم يعمهون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에게 예증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믿었으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모든 예증은 오직 하나님만에 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 예증이 있으나 믿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그대들을 알게 하리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시력을 혼돈케 하리니 이는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아니한 것과 같게 하여 그들을 사악함 속에서 방황케 두리라. 사다칼라후알아짐.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لو أننا نزلنا إليهم الملائكة وكلمهم الموتى وَكَلَّمَهُمُ الْمَوْتَى وَحَشَرْنَا عَلَيْهِمْ كُلَّ شَيْءٍ قُبُلًا مَا كَانُوا لِيُؤْمِنُوا إِلَّا أَن يَشَاءَ اللَّهُ وَلَكِنَّ أَكْثَرَهُمْ يَجْهَلُونَ وَكَذَلِكَ جَعَلْنَا لِكُلِّ نَبِيٍّ عَدُوًّا شَيَاطِينَ الْإِنسِ وَالْجِنِّ يُوحِي بَعْضُهُمْ إِلَى بَعْضٍ زُخْرُفَ الْقَوْلِ غُرُورًا وَلَوْ شَاءَ رَبُّكَ مَا فَعَلُوهُ فَذَرْهُمْ وَمَا يَفْتَرُونَ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고 죽은 자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며 모든 것들을 그들 앞에 모이게 하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진리에 무지하더라. 그리하여 각 예언자를 위해서도 인간과 영마 가운데서 사탄을 두었으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여 거짓을 조성하더라. 그대의 주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그러함에 그들이 거짓한 대로 두라 하셨노라. ولتصغى إليه أفئدة الذين لا يؤمنون بالآخرة وليرضوه وليقترفوا ما هم مقترفون أفغير الله أبتغي حكما وهو الذي أنزل إليكم الكتاب مفصلا والذين آتيناهم الكتاب يعلمون أنه منزل من ربك بالحق فلا تكونن من الممترين وَتَمَّتْ كَلِمَةُ رَبِّكَ صِدْقًا وَعَدْلًا لَا مُبَدِّلَ لِكَلِمَاتِهِ وَهُوَ السَّمِيعُ الْعَلِيمُ 내세의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고 거기에 기뻐하게 하여 그것으로 그들이 얻으려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리라.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심판을 구하겠느냐? 너희에게 그 성서를 보내시어 명백히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 성서를 받은 그들은 그것이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 알고 있나니 너희는 의심하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노라. 그대 주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로 완전함이니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وَإِن تُطِعْ أَكْثَرَ مَن فِي الْأَرْضِ يُضِلُّوكَ عَن سَبِيلِ اللَّهِ إِن يَتَّبِعُونَ إِلَّا الظَّنَّ وَإِنْ هُمْ إِلَّا يَخْرُصُونَ إن ربك هو أعلم من يضل عن سبيله وهو أعلم بالمهتدين فكلوا مما ذكر اسم الله عليه إن كنتم بآياته مؤمنين وما لكم ألا تأكلوا مما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거역하니 그분께서 곧 그들을 그들의 거짓함에 대한 보상을 주시리라. وَقَالُوا مَا فِي بُطُونِ هَذِهِ الْأَنْعَامِ خَالِصَةٌ لِذُكُورِنَا وَمُحَرَّمٌ عَلَىٰ أَزْوَاجِنَا وَإِنْ يَكُمْ مَيْتَةً فَهُمْ فِيهِ شُرَكَاءُ سَيَجْزِيهِمْ وَصْفَهُمْ إِنَّهُ حَكِيمٌ عَلِيمٌ قَدْ خَسِرَ الَّذِينَ قَتَلُوا أَوْلَادَهُمْ سَفَهًا بِغَيْرِ عِلْمٍ وَحَرَّمُوا مَا رَزَقَهُمُ اللَّهُ افْتِرَاءً عَلَى اللَّهِ قَدْ ضَلُّوا وَمَا كَانُوا مُهْتَدِينَ 또 그들이 말하더라. 이 가축들 태내의 모든 것은 남성을 위한 양식으로 여성에게는 금기라. 그러나 사생아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모두가 그 안에 함께 했음이라 하더라. 그들의 거짓함에 벌을 내리시니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알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손을 살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을 금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은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거늘 그들은 방황하여 바른 길을 따르지 못하더라. وهو الذي أنشأ جنات معروشات وغير معروشات والنخل والزرع مختلفا أكله والزيتون والرمان متشابها وغير متشابه كلوا من ثمره إذا أثمر وآتوا حقه يوم حصاده ولا تسرفوا إنه لا يحب المسرفين ومن الأنعام حمولة وفرشا كلوا مما رزقكم الله ولا تتبعوا خطوات الشيطان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포도의 정원을 두심에 시렁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두시고 종려나무를 두심에 그의 열매를 주시며 그 열매를 주심에 여러 가지로 주시고 올리브와 석류와 유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더라. 그러므로 그 열매가 익을 때 먹고 수확하는 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이라. 가축 가운데는 짐을 실을 가축이 있고 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되 사탄의 발걸음을 따르지 말라 했노라. 그는 실로 너희의 적이니라. 8 أزواج من الضأن 2 ومن المعز 2 قل آذكرين حرم أم الأنثيين أم الأنثيين أم اشتملت عليه أرحام الأنثيين نبئوني بعلم إن كنتم صادقين ومن الإبل 2 ومن البقر 2 قل آذكرين حرم أم الأنثيين أم اشتملت عليه أرحام الأنثيين أم كنتم شهداء إذ وصاكم الله بهذا فمن أظلم ممن افترى على الله كذبا ليضل الناس بغير علم إِنَّ 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여덟 종류의 가축을 양식으로 주셨으니 양의 암컷과 수컷이며 염소의 암컷과 수컷이라.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기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태 안에 있는 것인가. 너희가 진실함이라면 사실로서 내게 말하라. 두 마리의 낙타와 두 마리의 소를 양식으로 주셨으니 일러 가로되 너희에게 금기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태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함을 명령하실 때 너희가 목격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없나니. 이들은 아무런 사실 없이 백성들을 유혹하더라. 실로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니라. قُلْ لَا أَجِدُ فِي مَا أُوحِيَ إِلَيَّ مُحَرَّمًا عَلَى طَاعِمٍ يَطْعَمُهُ إِلَّا أَنْ يَكُونَ مَيْتَةً أو دما مسفوحا أو لحم خنزير فإنه رجس أو فسقا أهل لغير الله به فمن اضطر غير باغ ولا عاد فإن ربك غفور رحيم وعلى الذين هادوا حرمنا كل ذي ظفر ومن البقر والغنم حرمنا عليهم شحومهما إلا ما حملت ظهورهما أو الحوايا أو ما اختلط بعظم ذلك جزيناهم ببغيهم وإنا لصادقون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금기하사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모든 짐승은 먹지 말라 하고 소와 양의 지방질도 금기하되 등에 붙어 있는 것과 장에 붙어 있는 것과 뼈와 섞여 있는 것은 제외했노라.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대가에 대한 보상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였노라. فَإِن كَذَّبُوكَ فَقُلْ رَبُّكُمْ ذُو رَحْمَةٍ وَاسِعَةٍ وَلَا يُرَدُّ بَأْسُهُ عَنِ الْقَوْمِ الْمُجْرِمِينَ سيقول الذين أشركوا لو شاء الله ما أشركنا ولا آباؤنا ولا حرمنا من شيء كذلك كذب الذين من قبلهم حتى ذاقوا بأسنا قل هل عندكم من علم فتخرجوه لنا إن تتبعون إلا الظن وإن أنتم إلا تخرصون قل فلله الحجة البالغة فَلَوْ شَاءَ لَهَدَاكُمْ أَجْمَعِينَ قُلْ هَلُمَّ شُهَدَاءَكُمُ الَّذِينَ يَشْهَدُونَ أَنَّ اللَّهَ حَرَّمَ هَذَا